아침 햇살 가득 담겨진 네 얼굴 보면서 오늘도 난 맹세 내 품에 꼭 안긴 널 위해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다고 언제나 내 곁에서 밝게 웃는 너 그런 널 영원히 내가 지킬게 오늘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서 우리 둘이서 함께 웃으며 함께 걸으며 영원히 둘이 지금 꼭 잡은 작은 네 손을 놓지 않을게 언제까지라도 눈물 고이지 않게 아프지 않게